기억해줘. 어차피 헤어진다면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웃으며 보내줬으면 해. 처음부터 우리 이룰 수 없는 슬픈 사랑해야만 했는지 밀려 어느 아픔에 목이 메어. 하지만 너